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역학 시스템의 개념 부분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오늘 후반부에 가면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같이 보는 시간, 그래프를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 우리가 그래프가 나왔을 때 많이들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의 축, X축, Y축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게 이 X축의 변화량에 따라서 Y축의 변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그래프 문제는 이 역학 부분뿐만 아니라 뭐 물화생지 모두에 해당하는 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다양한 그래프들이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해져 놓으면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기에도 조금 더 수월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와 친해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 학습 포인트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중력에 의한 원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로 어떤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지표면에서 이렇게 어떤 물체를 그냥 떨어뜨렸을 때 중력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구 이 중력이 작용할 때 이 중력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원운동의 원리, 어떻게 하면 저런 원운동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 운동 그래프.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종류의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러니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이거 보통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데,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속력 시간 그래프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배웠잖아요.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그래프를 응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은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각각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나 아래 면적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 자, 이제 테마 17이죠. 제목은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구가 일단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악하게 그려져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힘이 세 보여요. 그래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너희는 내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이나 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 주위를 돌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얘가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떤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이나 인공위성은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 자, 일단 달은 지구의 뭐죠?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이죠. 우리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 이제 달 한 개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돌게 만든 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달의 움직임을 본떠서 저렇게 돌아라 하고 일단 설계를 해서 그렇게 이제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럼 걔네들은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 그래서 지구 주위에 있는 물체들은 어떤 운동을 할까? 비가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 돌을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돌을 던진다는 건 예를 들어서 옆에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고 하면 그럼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어요?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요렇게.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연직 방향의 운동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공부하기로 이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였고요. 더 이상 다른 힘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연직 방향의 운동은 계속해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얘를 돌을 수평으로 던졌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돌을 던지면 이렇게 휘어지긴 하지만 땅으로 떨어지잖아. 이거는 뭐 그냥 던질 수도 있겠죠. 던졌다고 표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수평 방향으로 본 건데, 아니면 그냥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도 그냥 자유낙하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달을 봐. 맨날 돌기만 하지 지구로 떨어지지는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걔는 왜 원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답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삼각형을 그릴 순 없으니까 뭐 이런 답변도 있을 테지만, 왜 계속 돌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그걸 설명하려고 오래전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사고 실험을 했어. 사고 실험은 뭐예요? 실제로 어떤 제약에 의해서 일어나기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험의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는데?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공을 천천히 던지면 바로 앞에 떨어지지. 내가 이렇게 앞에서 공을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가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더 세게 던지면 조금씩 더 멀리 가겠죠. 그러다가 아, 알았다. 아주 세게 던지면 지구 밖으로 날아가겠네. 그렇죠. 이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아주 세게 던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뭐 로켓 발사도 하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그 전에 적당히 세게 던지게 되면, 적당히 세게도 굉장히 셉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딱 일정한 어떤 힘을 갖고 던지면 지구 주위를 돌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고 밖으로 탈출하지도 않고 계속 그냥 여기 잡혀서 돌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A가 그게 말이 돼? 라고 의심을 하고 있죠. 말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이다 라는 맛을 좀 봤습니다. 자, 이제는 원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이니까 원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운동이란 이렇습니다. 물체가 원을 그리며 도는 운동이에요. 굉장히 정의 자체는 심플하죠. 그래서 원운동을 하는 상황인데, 원운동이라는 걸 하려면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구심력. 이렇게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심력이 작용해야만 이 원을 그리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요 어떤 끈을 매달아서 어떤 물체를 돌리는 상황에서 이 안쪽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힘이 계속해서 작용을 해야만 원운동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힘을 놓는다, 이 힘이 사라진다, 그럼 어디로 날아가거나 이 그냥 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이렇게 도는 운동을 유지를 하려면 이 안쪽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힘이 작용하면 뭐가 생기지? 가속도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일치한다? 힘의 방향과 같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힘은 뭐죠? 구심력이잖아요. 구심력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원의 중심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잘못 오해하면 가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얘가 일로 딸려와야만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속도라는 거는 이제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방향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다 또는 힘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해서 꼭 이쪽으로 딸려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상황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그냥 가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감속하는 경우에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감속이 일어나는 거였다. 이것도 만약에 이제 100km로 100km의 시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10km씩 속력이 감속한다면 힘의 방향은 반대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지금 이런 원운동의 경우에도 얘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돌면서 움직일 건데 힘의 방향은 안쪽, 원의 중심 방향이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도 그쪽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운동인데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럼 지구 주위를 도는 애들은 누가 있어요? 뭐 달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도 지금 원운동을 하니까 구심력이 필요한데 그 구심력이 바로 누구다? 지구 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구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구심력이 되어서 가속도 운동을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인공위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어떤 뭐 끈에 매달려서 원운동을 하는 건 아니죠. 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구가 당기는 그 중력,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일로 탈출할 거예요. 가려는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바로 탈출할 텐데 나가려고 하면 중력이 끌어당기죠. 하고 딸려와. 그리고 또 여기서 아, 나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또 중력이 당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원형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든 달의 운동이든 지구 중심 방향의 구심력을 받는 가속도 운동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뭐 그냥 자유낙하하는 물체랑 옆으로 던진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동시에 도달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물리학의 법칙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걔네들은 동시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이제 점점 공부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배운 상태에서 우리는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들이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건데 어떻게 던지느냐. 속력을 각각 다르게 해서 한번 좀 던져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력을 그렇게 빠르지 않게 적당히 이렇게 던져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빠르게, 그거보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해가지고 점점 더 빠르게 던지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처음에 그냥 적당히 던진 애 있잖아요. 걔는 조금 가다가 품속 운동 좀 하다가 톡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던지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조금 더 멀리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출발하고 1초, 2초, 3초 지났을 때 측정되는 위치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출발 이후에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뚝뚝 떨어지는 게 거리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다 동일한 속도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제 떨어지긴 할 건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옆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우리 지구는 어때? 지구는 계속 이렇게 평평해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아주 멀리 연장을 해보면 곡률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시야 정도에서는 동시에 다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곡률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만큼 더 뭔가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 도착 지점이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상상력을 키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평 방향의 속력이 처음에 출발 속력이 더 빠를수록 더 멀리 나갑니다.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그 방향으로 힘을 더 줬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출발한 이후에는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진 않지만 최초의 속력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더 멀리 가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진 물체는 동시에 다 바닥에 도달하게 돼 있다. 이거는 저번에 그냥 떨어뜨린 자유낙하한에도 그렇고 어떻게 속력을 주든 어쨌든 걔가 떨어지는 거에 관여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바닥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온갖 마찰이나 막 공기저항이나 이런 게 다 없다면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 똑같은 가속도를 갖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해보자. 얘를 아주 멀리까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제 뭐 그 강력한 힘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발사가 됐다면 떨어지는 거리도 상당하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좀 더 가볼게요. 떨어지는 거리가 상당해. 한참 가서 떨어지려고 봤는데 그때 보니까 지구가 곡면이어가지고 얘가 도착하는 지표면이 더 내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더 떨어져야 돼. 더 떨어져야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더 멀리 쐈다. 처음에 속력을 더 빠르게 해서 더 멀리 쏘면 그때는 지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상상을 한 겁니다. 누가요? 뉴턴이요. 그래서 이런 사고 실험을 또 했어요.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포탄을 발사한다. 그럼 이제 화약에 의해서 발사하면 그 힘을, 추진력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퐁 쏘면 여기서 으앙 하고 여기 떨어질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얘를 훨씬 더 센 힘으로 밀어줘가지고 더 멀리 쏠 수 있죠. 요 정도. 그럼 요 정도 가서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충분히 세게, 그래서 충분히 강한 힘으로 밀어줘서 최초 속력을 굉장히 빠르게 해준다면 얘가 가서 포물선 운동하면서 떨어지는 것이 지구의 표면, 곡률하고 일치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데 떨어진 만큼 지구가 둥글어서 요 면도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일치시키는 어떤 그런 최초의 속력을 만들게 된다면 얘가 그냥 무한히 지구를 도는 그런 원운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실제로 해보지 않아도. 그래서 포탄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발사가 되게 되면 포탄은 지구로 떨어지게 되죠. 최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으로 쏴줬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땅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매우 빠른 속력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달도 이러한 원리로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원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얘도 중력이 당기는데 그만큼 이동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지구도 둥글기 때문에 계속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뉴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게 되죠. 중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공위성이든 달이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끈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중력이 계속 작용해서 그 주위를 도는 운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떨어지는 사과나 달의 가속도나 달이나 가속도 방향은 다 중력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냥 표면에서 가만히 자유낙하 운동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달이 돌고 있는 달의 가속도 방향이나 똑같이 중력 방향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 빈칸 채우기부터 시작해서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원을 그리며 도는 운동을 무슨 운동? 세 글자로. 너무 쉽죠? 원운동입니다. 원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원운동을 하려면 원의 무슨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해야 돼요? 아까 구심력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구심력이죠?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원운동을 할 때 그 물체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뭐 반대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OX 문제예요. 달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중력의 작용으로 지구 주위를 원운동한다. 어때요? 일단 달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죠. 그렇죠? 근데 그 힘이 무엇이냐?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중력. 방향도 맞고 힘의 종류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장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O로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3개 던져도 날아가는 거리는 같다. 어때요? 아, 뭐가 같다고 했는데 날아가는 거리가 같았나? 아니죠. 이거는 처음으로 이렇게 던지든 저렇게 던지든 일단 가는 거리는 이 처음에 속력에 비례하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속력과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옆으로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더 멀리 날아갔죠. 그렇죠? 대신에 뭐가 같았어? 지금 그냥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케일로 뭔가 옆으로 던지면 도착하는 시간은 같은 거였다. 그런데 날아가는 거리는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세게 던져도 날아가는 거리는 같다라는 문장은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힘의 세기에 따라 힘의 세기가 달라져도 날아가는 거리는 같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힘에 따라서 거리, 날아가는 거리 자체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였다. 하지만 떨어지는 그 시간이 같은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사고 실험을 해가지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대요. 방금 전에 그 포탄 쏘는 그 사고 실험은 누가 했어요? 그거는 뉴턴이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물체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갈릴레이는 왜 나오냐면요. 갈릴레이가 우리 자유낙하, 무엇이 더 빨리 도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사고 실험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고 실험 파트에서는 이제 이 둘이 등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원운동 하는 물체에 대한 사고 실험은 뉴턴이 한 거였다. 자, 그 다음에 6번. 지구 표면에서 떨어지는 사과와 지구 주위를 도는 달에 무슨 방향이 중력 방향이라고 그랬지? 속도예요? 아니죠. 가속도. 왜냐하면 힘의 방향이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속도의 방향도 중력 방향이었다. 이렇게 힘의 영향을 받는 가속도도 중력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였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달과 인공위성의 운동을 같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달의 운동은 이렇습니다. 힘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지금 방금 전까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물론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만큼 달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달이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중력의 영향으로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바뀌어서 지구 주위를 원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랑은 종류가 다른 거였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다음 순간은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얘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얘는 지금 사실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가고 싶은데 누가? 중력이 못 나가게 붙들어 매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일로 튀어나가고 싶은데 중력이 못 가 어딜 가 해가지고 여기 다시 붙잡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궤도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 달이 저렇게 운동하니까 우리도 그 원리로 인공적으로 위성을 좀 달아서 돌게 만들어보자. 이게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그래서 얘도 같은 원리죠.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으로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바뀌어서 지구 주위를 원운동을 일부러 하도록 고도로 설계해서 궤도에 올려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물체를 약 8km/s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뉴턴이 이렇게 사고 실험했잖아요. 아주 높은 산에서 이렇게 포탄을 쏜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이제 빠른 세기가 되면은 얘가 가다가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하는 거나 이 지구의 곡률이나 같아지면서 계속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죠.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느리면 어딘가에는 와서 떨어지게 될 거고 만약에 이거보다 속력이 더 빠르다면 그러면 아예 쫙 나가는 그런 운동, 탈출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초에 8km. 자, 이러면 조금 그 예상이 잘 안,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1초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8km, 여러분들 아는 8km 거리에 뭐가 있나요? 그거를 1초 동안 갈 수 있는 속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시속으로 많이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속으로 가늠을 많이 하니까 시속으로 얘를 환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8에다가 3600을 곱해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시속으로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28,800 킬로미터.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가늠을 쉽게 하게 만들어 보고자 시속으로 환산을 했는데 그래도 가늠은 잘 안 되더라고요. 속도가 워낙 숫자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28,8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속력으로 얘를 발사를 시키면 그러면 이렇게 지구 주위를 원운동 할 수 있다. 실제로는 한 7.9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략 해서 약 8km/s의 속력으로 했을 때 떨어지지도 않고 탈출하지도 않고 우리 주변을 원운동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과 인공위성의 운동.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어느 방향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렇죠? 뭐가 작용한다?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지구 중심 방향에 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 힘에 의해서 무슨 운동한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달과 인공위성은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그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원운동을 우리 주위를 탈출하지 않고 돌면서 원운동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제는 이 물체 운동 그래프 한번 본격적으로 그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일단 조금 쉬운 거 등속 직선 운동부터 갑시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서 직선으로 계속 운동하는데 속도도 변하지 않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름이 뭐야? 등속이잖아요. 속력이 안 변한다. 그러면 속력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가졌어. 2m/s라는 속력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1초가 지나든 2초가 지나든 3초가 지나든 계속 2m/s의 속력을 유지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1초에 2m씩 근면성실하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속력의 변화 없이.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런 X축과 나란한 값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관계 거시속, 거속시 이번엔 거시속으로 적어볼까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의 이 아래 면적은 뭐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연계 개념 같이 정리하면서 이거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의 시간과 그 시간까지의 속력.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일정하니까 그냥 어떤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의 속력을 곱해주면 시간과 속력의 곱이니까 그때까지 이동 거리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등속 직선 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 이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이 넓이는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그런 값을 갖는다. 이런 거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 하나 주고 자 이동 얼마나 했는지 계산하세요. 뭐 5ms 지났을 때 이동 얼마나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얘는 2m/s의 속력으로 5초 동안 갔다. 예를 들어서 5초 동안에 이동을 했다. 그럼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얘네 둘이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아, 그럼 10m를 이동했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씩 이동을 했느냐로 나타낸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처음에는 이동 거리라는 거는 최초에는 값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얘가 속력이 지금 2m/s로 선생님이 지금 그냥 가정을 하나 했잖아요. 그럼 이 속력은 1초 동안에 2m 가는 속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얘는 1초 지났을 때 그때 위치가 어디여야 돼요? 그때는 2m 가 있는 그런 거리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초 단위로 지금 그냥 가정 한번 해보고 얘는 미터 단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그 속력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초 지났을 때는 어때야 돼? 2초 지났을 때도 1초에 2m 가는 그런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초 지났을 때도 여기서부터 1초 흘렀으니까 거기서부터 2m 또 간 그런 상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2초 지났을 때는 4m 거리에 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초 지났을 때는 어디 있겠어요? 6m 거리에 가 있을 거고 4초 지났을 때는 8m 거리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할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씩 계속 똑같은 양의 이동 거리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양이 추가가 되니까 얘처럼 만약에 이동 거리 그래프가 밑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동 거리 그래프인데 자,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예요. 근데 그 이동거리 그래프가 속력 그래프처럼 이렇게 X축에 날아나 어떤 값으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건 뭐지? 이거는 이동거리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기에 멈춰 있을 때가 되겠죠. 근데 이런 그래프가 처음에는 이동거리가 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중간부터 끊어서 본다면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지점부터 멈춰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동거리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흐름이어야 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더라?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계속 변하지 않으니까 뭐 그 중에서 뭐를 잡아서 얘기하든 상관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 1초가 지날 때 2m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는 지금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초당 2m씩 증가하는 그런 속력 의미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 값을 보면 2m/s의 속력으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정하게 시간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는 왜냐면 이름 자체가 등속이니까 변화하지 않는 그런 직선을 그리게 될 거고 요거를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로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동거리는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등속 직선 운동에 가속도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속도는 0이죠. 여기서는 속도의 변화량이 없잖아요. 속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없는 그런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가봅시다. 그냥 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있긴 한데 변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변화하면 약간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 운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 책에는 위치시간 그래프, 속도시간 그래프, 가속도시간 그래프 이 순서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는 그래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등가속도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나 가속도가 계속 똑같은 그런 운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가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시간이 변해도 흘러가도 가속도는 일정하게 어떤 값을 유지한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가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칩시다. 3. 자,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더라?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3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게 되겠죠. 아, 3 너무 큰가? 2로 해볼까요? 2로 해봅시다. 2로. 자, 그럼 이거는 1초가 지났을 때도 가속도가, 그러니까 이건 초당 몇 미터 퍼 세크가 증가하느냐 이 얘기죠. 가속도는 1초당 얼마만큼의 속도가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2로 가정했으니까 1초 지날 때마다 2m 퍼 세크씩 변화하는 그런 속도를 갖는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0보다 위에 있는 값이니까 지금 양의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계속 2m 퍼 세크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속도가 이렇게 0보다 작은 값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에 값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그럼 이거는 점점 느려지고 있는, 그렇죠? 감속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로 읽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인 거. 그러면 1초 지났을 때는 원래의 속도에서 2m per sec가 추가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2초 지났을 때는 거기서부터 또 2m per sec의 속력이 더 추가된 상태고 그 다음에 3초 지났을 때도 2m per sec만큼 더 빨라진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점점 1초당 2m per sec씩 계속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속도 그래프는 처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생김새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처음에는 정지에 있었어. 정지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 1초에 2m per sec씩 계속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지해 있었는데 점점 속도가 2m per sec씩 증가한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건 뭐예요? 처음에도 최초의 순간에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미 걔가 속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1초에 2m per sec씩 계속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속도는 최초 속도 V0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림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는 달라지면 안 되냐면 이 기울기는 달라지면 안 돼요. 초당 증가하는 요 기울기는 달라지면 안 되고 최초의 속도에 따라서 뭐 최초 속도가 조금 이거보다 더 느렸다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다면 뭐 요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최초 속도는 요 y 절편의 값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 그래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미 가고 있었다. 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한 3m per sec의 속도로 이미 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초단위로 한번 해봤을 때 그럼 원래는 3m per sec로 가고 있었는데 1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초 지나면 2m per sec가 추가되는 가속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초 후의 값은 약간 비율이 안 맞지만 선생님은 그냥 가정한 값이어서 그럼 1초 후에는 거기서 2m per sec가 추가된 5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초가 지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또 2m per sec가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초 지났을 때는 거기서 2를 더 추가해서 7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엔 9, 그 다음엔 11 계속해서 2m per sec씩 점점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거고 만약에 얘가 최초의 속도가 없었다. 그러면 처음엔 0이었어. 근데 1초가 지나게 되면 그때 값이 얼마여야 돼요? 2. 2m per sec의 속도가 생겨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초 지났을 때는 거기다 2m per sec 더 더해서 4의 값을 갖게 될 거고 이렇게 4의 값을 갖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엔 6이 될 거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 값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기울기는 일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울기는 이렇게 얘랑 이제 평행한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등가속도 운동의 시간속도 그래프 여기 보면은 기울기가 동일한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여기서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얘도 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x 증가량이 지금 초단인데 거기 분의 이 분자에 해당하는 이 y축 미터 퍼 세크 단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환하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결국에는 가속도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는 가속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에서도 이 시간 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 값은 뭐였어요? 이동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아래쪽이 이동 거리의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얘를 보고도 이제 위치 변화량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의 위치 시간 그래프 다른 말로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데 지금 일단 위치라는 게 처음에 어떤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어때요? 일정해요? 아니죠.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원래 2m per sec였는데 그 다음에 4m per sec가 되고 그 다음에 6m per sec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거의 의미 자체가 뭐야? 원래는 1초에 2m만큼 이동하는 그런 속도였는데 그 다음에는 같은 시간 1초 동안 4m 이동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같은 시간 1초 동안 6m를 이동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 자체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더 이상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가 지났을 때는 얘가 뭐 0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칩시다. 0에서부터 시작하면 얘가 이 가속도로 갔을 때 1초 지나면 2m per sec를 갈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위치도 처음엔 0이었는데 1초 동안 2m를 가는 그런 속도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위치 자체도 2m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는 2초가 지났어요. 2초가 지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가 돼? 4가 되죠. 4만큼 그 빨라집니다. 그럼 원래 1초에 2m 가는 속도였는데 그 다음 속도가 얼마냐면 1초에 4m를 갈 수 있는 속도예요. 그럼 그 다음 위치는 얼마야? 1초 지났는데 원래 2의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서 4만큼 더 가는 거니까 6의 위치에서 관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6m 퍼 세크다. 그 다음에 속도가. 그러면 3초 지났을 때는 그 위치, 6m 자리에서 1초 동안 6m를 더 갈 수 있는 속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1초 동안 6m를 더 가서 그 다음에는 12m 위치에서. 그러니까 팍팍 증가하죠, 팍팍.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도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1초 동안 이동하는 위치가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곡선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위치는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운동의 예시로 우리 교재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하는 물체의 운동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이 가속도는 얼마로 일정할까요? 이제 그걸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에서 가속도는 이 지구 표면에서는 9.8m 퍼 세크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자, 그럼 자유낙하니까 최초의 속도가 없겠죠. 그쵸? 최초는 0에서 시작해서 그냥 놨으니까. 점점 증가하는데 이게 1초에 9.8, 그 다음에 2초 지났을 때는 19.6, 요렇게 증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려봐도 1초 지난 거랑 2초 지난 거랑 3초 지난 거가 팍팍팍 이동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1번. 달은 무엇의 영향으로 지구 주위를 원운동한다? 무슨 영향? 지구 중력의 영향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중력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2번. 물체를 특정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지구 주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아까 대략 한 7.98km 퍼 세크 정도로 이렇게 쏘면 떨어지지도 탈출하지도 않고 계속 원운동하게 만들 수 있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X 문제. 달에는 운동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자, 중력은 어느 방향이라고 했어요? 지구 중심 방향이다. 운동 방향 아니죠. 운동 방향은 지금 계속 얘는 그 원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에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인공위성이 이 방향이면 달도 이 방향이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X, 하나는 O가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과 인공위성의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과 인공위성의 운동은 지구 중심 방향에 등속 직선이에요? 가속도예요? 일단 뭐가 단단히 틀렸지? 요 직선이 단단히 잘못됐죠. 왜? 얘네들은 다 뭐니까? 원운동이니까. 원운동이라서 일단 직선은 잘못됐고요. 등속이냐. 얘는 계속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가속도 운동이다. 자, 그렇게 동그라미 쳐두고 그 다음에 6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됐어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면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속도가 얼마로 일정하다? 9.8. 우리 지구 표면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9.8로 계속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측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해서 우리는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자유낙하니까 최초의 속도는 없죠. 그래서 0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거고 이 기울기만큼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면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 자체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처럼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 나오지 않아요. 점점 가파르게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얘고요. 얘의 기울기가 얘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1학년 지금 교육과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기울기의 관계를 갖고 있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원운동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원리를 사고실험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 아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그런 수치를 실제로 계산해보고 그런 속도로 발사를 시켰을 때 이렇게 도는 현상까지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한 기술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